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25돌에 즈음하여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고르반굴리 베르디 무한베도부가 10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는 호상 존중과 평등, 진보와 발전을 위한 공동의 투쟁에 기초하여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와 그리고 진선적인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복리, 번영이 있을 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